평양시에서 축구반 학생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. 소학교와 초급, 고급 중학교 부문으로 나뉘어 벌어진 경기에는 90여 개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. 근 20일간 진행된 경기에서는 랑랑구역 랑랑소학교와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, 만경대구역 광복초급중학교와 서성구역 상신초급중학교, 모란봉구역 개선고급중학교와 선교구역 남신고급중학교 남녀축구팀들이 1등을 쟁취했습니다. 이들은 7월에 진행되는 제7차 전국축구반 축구경기대회에 평양시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됩니다.